동화 한국어 버전 세 명의 여인. 어느 작은 마을에 물레를 돌리는 여인이 딸과 살고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노라였죠. 여인은 하루 종일 열심히 실을 잡았지만 노라는 어머니를 돕지 않았어요. 노라는 물레 돌리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했고 대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죠. 노라의 엄마는 그림 그리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노라! 노라! 얘야, 너 지금 뭐하니? 물레 돌리는 것 좀 도와줘! 잠깐만요, 엄마. 이제 그림 거의 다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건 시간 낭비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난 먹고 살 돈을 마련하느라 하루 종일 물레를 돌려서 힘이 드는데 넌 시간 낭비나 하고 있으니? 아니에요, 엄마. 이거 집주인이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림값을 잘 쳐주겠다고 하셨다고요. 쓸데없는 짓 마라. 돈 많은 부자들한테나 그림 한두 점 팔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하지만 옷감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우리한테서 옷감을 살 사람이 훨씬 많을 거야. 그러니 어서 와서 물레나 돌려. 어서 이리 와. 노라의 집에선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노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노라의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죠. 하루는 노라의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서 노라의 그림과 붓들을 모조리 집어던져버렸어요. 노라는 정원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때 마차를 탄 여왕이 울고 있는 노라의 곁을 지나갔어요. 슬프게 울고 있는 노라를 본 여왕은 노라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기 위해 타고 가던 마차를 여인의 집 앞에 세웠죠. 여봐라, 세우거라. 그만 좀 울어! 어, 세상에! 여왕폐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안녕하십니까, 여왕폐하? 그래요, 안녕하신가요? 이 아이가 부인의 딸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왕폐하. 만나서 반가워요. 세상에, 정말 예쁜 아가씨로군요. 감사합니다, 여왕님. 그런데 왜 울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 큰일은 아닙니다. 제 딸이 일은 너무 열심히 해서 말이죠. 물레 돌리는 걸 어쩜 그리 좋아하는지 좀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질 않네요. 엄마? 제가 그만하고 쉬라고 하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저희는 형편이 넉넉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마음 놓고 물레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일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참 착한 아가씨네요. 우리 왕국에 이렇게 부지런한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감동했어요. 괜찮다면 내가 부인의 딸을 궁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내가 물레 소리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내 궁에는 실도 넘쳐날 정도로 있지요. 따님이 방 세 곳 가득히 실을 뽑아놓으면 내 장남과 결혼을 시키도록 하겠어요.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여왕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저처럼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지요. 하지만 엄마... 어우, 이 어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딸. 어미는 아직 젊잖니. 내 한 몸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넌 궁으로 들어가. 감사하게도 여왕 폐하께서 부족한 너를 기꺼이 궁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뭘 망설이는 거니? 어서 가렴. 그렇게 해서 노라는 여왕을 따라 갑작스럽게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왕은 노라에게 세 개의 방을 보여주었는데 그 방에는 노라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좋은 아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왕이 노라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쉬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이 아마로 물레를 돌려 실을 찾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여왕폐하. 노라는 당황스러워하며 방 안의 아마를 바라보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노라는 쌓여있는 아마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버렸죠. 그리고 다음 날 여왕은 그대로 있는 아마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오, 아직 물레 돌리기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냐, 노라? 여왕폐하, 정말 죄송하지만 집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용서하십시오. 어, 그 마음 이해한다. 걱정 말거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여왕이 방을 나갔지만 노라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아마로 실을 잡는 방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고 물레 돌리는 것도 싫어했으니까요. 노라는 여왕에게 자신은 물레 돌리는 걸 싫어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왕이 자신의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벌에 내릴까봐 말할 수가 없었죠. 노라는 너무나 걱정되고 무서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명의 여인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죠.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가씨.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가 중요하죠. 우린 당신을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우리에게 믿고 맡겨요.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요? 물레 돌리는 거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이 아마로 물레를 돌릴 거예요. 아가씨를 위해서.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절 도와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아니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기엔 우린 너무 못생겼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리 와. 우린 빨리 시이나 잡고 돌아가자고. 어서. 하지만...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어서요. 우리가 이 아마로 시를 다 자아내면 나중에 아가씨와 왕자가 결혼할 때 우리를 친척으로 초대해서 왕실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야. 우릴 좀 봐. 발가락은 퉁퉁 부어서 울퉁불퉁 보기도 흉하고 또 눈은 사팔눈이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게다가 입술은 쭉 찢어져서 얼마나 징그러워. 절대로 초대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왕실 가족들이 있는 자리라면 더욱 그럴 테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보기 흉하지. 아니에요. 당연히 초대해야죠. 그리고 못생겼다니요. 이렇게 곤란할 때 절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제겐 이 세상의 어떤 미인들보다도 소중하신 분들인걸요? 세 분을 결혼식에 초대해서 저와 왕자님의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정말이에요? 왕자님이 화내거나 우리를 비웃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못생긴 사람이 상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으면 왕자가 아가씨하고 결혼을 못하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신부가 될 사람의 친척을 그렇게 모욕할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라면 더 볼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왕자와의 결혼을 취소하겠어요. 우린 평생 놀림 받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을 존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고요. 고마워요, 노라. 이제 우리가 이 아마를 아가씨가 본 것 중에 최고의 실로 뽑아내볼 테니 잘 보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세 명의 여인은 물레에 앉아있는 실을 뽑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밤새 일을 했죠.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세 여인은 이마의 실을 거의 다 뽑아내었죠. 그러다 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세 사람은 사라졌어요. 잠시 후 여왕이 물레를 얼마나 돌렸는지 확인하러 왔죠. 세상에, 정말 대단해, 노라.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실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거니? 안녕하세요, 여왕패야. 이렇게 최고급의 아마는 제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물레를 돌린 것이냐? 패야, 그것이 물레에서 실이 뽑아져 나오는 것이 너무 수월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밤새 작업을 했다니 매우 피곤하겠구나. 좀 쉬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페아. 하지만 우선은 남은 실을 모두 뽑아낸 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노라는 여왕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물레를 돌려준 세 명의 여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여왕이 돌아간 후 세 여인은 다시 돌아와 남은 일을 시작했죠. 난 그날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연회에 갈 거야. 그럼 난 초록색 실크 드레스를 입어야지. 난 내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가야겠어. 세 여인은 노라와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되는 날을 기대하며 잔뜩 신이 났어요. 세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물레를 돌렸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날 무렵 아마로 가득했던 방은 최고급 실로 가득했고 이를 본 여왕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단하구나, 노라. 믿을 수가 없어. 참으로 아름답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여왕패야. 너처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아가씨를 우리 왕자의 신부로 맞이하게 돼 기쁘기 그지없구나. 우리 왕실에 정말 큰 행운이야. 네 어머니에게 전갈을 보내 결혼 준비를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왕은 노라의 집으로 곧장 마차를 보내 노라의 엄마를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노라는 엄마에게 물레 돌리는 새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설마 그 괴상한 여자들을 정말 결혼식에 초대할 생각은 아니겠지, 노라? 엄마, 약속했다고요. 바보 같은 짓 할 생각은 꿈에도 마, 노라. 그런 못생긴 여자들을 손님으로 초대하면 여왕님과 왕자님이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엄마,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여왕패야? 네, 안녕하셨어요, 부인. 결혼식에 초대할 손님 명단을 만들어야겠군요. 혹시 부인 쪽에서 특별히 꼭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엄마, 잊어버리셨어요? 여왕패야, 꼭 초대하고 싶은 아주머님 세 분 계십니다. 그래, 그러려무나. 그렇다면 그분들 댁으로 사람을 보내서 초대장을 드려야겠다. 여왕패야, 이분들은 제게 매우 특별한 분들입니다. 저에게 정말 멋진 물레질을 보여주셨죠. 그분들은 제가 직접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앉으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이다, 노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노라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레 돌리는 새 여인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연회가 열리는 날, 연회장의 문이 열리며 노라가 초대한 새 여인이 붉은색과 초록색, 노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홀로 들어섰어요. 모두가 세 사람을 쳐다보았고 노라는 달려가 그들을 꼭 안아주었죠. 사랑하는 아주머니들, 어서 오세요. 제가 왕족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여왕패하시고 이분은 국왕패하세요. 이쪽은 에드워드 왕자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님들. 자리를 준비해뒀으니 앉으시지요. 다들 멋지시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고맙구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님들의 뛰어난 실력이나 절 위해 수고해주신 것,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라는 세 사람을 상석의 테이블에 앉히고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에드워드 왕자가 새 여인들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로 찾아왔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아, 그럼요. 실은 춤을 추고 싶은데 아쉽게도 물레질을 하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어, 왜죠? 여기 발이 부은 것 좀 보세요. 물레를 계속 돌리면 이렇게 된답니다. 나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째서죠? 내 입술이 어떻게 됐나 좀 보세요. 매번 시를 핥아보니 이렇답니다. 난 한밤에 정원에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별을 못 보시나요?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를 골라내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물레를 돌리면 다 그래요. 오, 세상에. 노라, 내 사랑.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노라. 왜 그래요? 부탁이니 다시는 물레를 돌리지 말아요. 아주머님들을 뵈니 물레를 돌리는 게 너무 힘든 일 같아요. 그렇게 해주겠어?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도 좋아요. 하지만 물레질은 안 돼요. 실은 저도 물레질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감을 구해주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그거야말로 제가 언제나 바라던 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 괜찮다면 아주머님들을 궁에 계속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남은 여생은 이곳 궁에서 편히 쉬시면 좋겠어. 에드워드, 당신은 정말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왕자의 배려로 노라는 다시는 싫어하는 물레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물레질을 하던 새 여인도 궁에서 지내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에드워드 왕자와 노라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